미제 침략군 생화학 방어 합동 참모국 소장이라는 자가 3월 1일 미국의 한 군사 전문 잡지를 통해 밝힌 데 의하면 미국이 생화학전 계획인 주피터 계획을 남조선 강점 미제 침략군이 관할하는 부산항 8부두의 미군 시설에 도입하며 다음 장소는 부지 면적이 보다 넓은 평택 미군 기지로 예견되고 있다 합니다. 이를 통해 미국이 극악한 생화학전 준비를 계속 다그치고 있다는 것이 여지없이 드러났습니다.